20년 뒤에 내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가을바람에 휘말렸지 난 낙엽이 한 나뭇가지 떠나 먼 나라로 날아가듯이 난 내 맘에 뿌리에서 멀어질까 얼마나 변했을까 자신을. 내 자식들에겐 사랑을 받는 번호 아니면 과식된 존경뿐으로 입과 눈으로 공격 속마음으로 공격 받으며 집은 TV 드라마처럼 꾸며준 풍경. 풍성한 불어나는 목표 없이 흘러가는 시간처럼 꿈을 버릴까 아님 아침 일찍부터 작은 방바닥에 신문지를 펴 1차도 헤맬까 Deadline 머리카락 하나 차 만남과 Goodbye 종이 한 장에 두 sides 줄자로 제발 삶의 끝이 멀지 않아 혼나 나와 머나면 너의 거리 길어 너무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20년 가득 쌓은 후회에 탁과 달리 나의 신념과 믿음 앞에 나 절대 변치 않은 채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길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나의 탁한 눈은 꺼내도 길을 막고마 음의 눈으로 이상을 꿈꾸고 올바른 기쁨으로 나의 삶을 숨쉬고 헛된 욕심과 거짓된 행실의 결과는 모두 다 전부다 몇 배로 내게 돌아와 배를 채운 욕심 한 배를 타고 떠나가 배로 다시 태어나 지는 꽃보다 탐스러운 열매가 되길 비는 나는 달콤함으로 가득 채워진 뱃속처럼 어머니의 품속처럼 달콤한 꿈속에 젖어 살아가 Live your life, fight for the right of way through the way of right every night and day. Never change, 너와 나 모두가 너무나 높은 고난의 장벽을 넘을 때. Stand up, 저 앞으로 굳게 걸어가도 뒷모습을 생각하는 현명한 사람으로. Never change, 절대로 나 무너질 때도 두 눈을 감지 않은 채로 높은 벼랑으로.